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앞으로는요, 이런 업종이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짓말 사업. 독일에서 휴대폰 통화 중에 원하는 배경음, 소음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 막혀서 말이야, 뭐 이런 핑계댈 때는 빵빵거리는 자동차 소음이 나오게 한다든지, 야근 중인데 이럴 때는 전화벨 소리 같은 사무실 소음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거겠죠? 네, 독일에서 개발한 휴대폰 통화 배경음, 이 장치에 대해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지 혹은 핑계를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런데 그 소음 목록을 쭉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네요. 천둥 소리, 서커스 퍼레이드 소리. 과연 어떨 때 천둥 소리 또 서커스의 소음이 필요한 걸까요? 네,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 영화 봄날은 간다 중에서 행복했던 날들, 조성우의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그 독일의 그 휴대폰 통화 배경음 중에서 천둥 소리나 서커스 소음이 어디에 필요한 걸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봄날은 간다의 영화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영화 속에서 유지태가 이영애와 강원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녹음실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녹음했던 그 천둥 소리, 비 오는 소리를 막 들려주면서 얘기하죠. 아, 기상악화로 도저히 못 간다고. 바로 그런 순간에 필요하네요. 그러고 보면 참 독일 사람들 머리 좋네. 각종 상황 다 생각해가지고 그 휴대폰 통화 배경음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 봄날은 간다는요. 류병욱 씨, 진주놈 강원도 다녀왔어요 하면서 사연 올리시고 신청하신 거겠죠? 친구들과 강원도를 다녀오셨다고요. 친구들은 마음속에서 동해바다를 그렸겠지만 저는 봄날은 간다를 그렸답니다. 동해에 와서 은수가 살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아파트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아파트 앞에 길도 달려보고 한참을 서서 은수와 상우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녁 늦게야 정선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터미널을 찾고 은수가 앉았던 의자, 친구들끼리 먼저 앉으려고 25살 먹은 녀석들이 창피한 것도 없이 소란을 마구 피우면서 그렇게 서로 의자 자리다툼을 했다고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류병욱 씨가 먼저 앉았다고 하셨는데, 참 이것 봐요. 이 영화 한 편 보고 여행길에서조차 그곳이, 그리고 평범한 그 아파트 건물, 평범한 의자 하나가 달리 보이잖아요. 오늘 FM 영화 음악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영화가 들어오는 날, 영화와 인생이 서로 섞이는 날, 바로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여러분의 이야기로 꾸며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내 일기장 속의 영화는요, 서울 관악구 봉천 팔동의 정재숙 씨 주인공입니다. 자, 우리 음악 듣고 나서 정재숙 씨 일기장 한번 펼쳐보도록 하죠. 서울 마포 망원이동의 박원철 씨, 이 곡 어떨까요? There's Something About Mary 중에서 Foundations의 Build Me Up Buttercup. 영화산책 FM 영화음악. 그거 할 만한 건데 자신이 누군지 깨닫게 되니까. 영화 Who Are You에서 조승우가 이나영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집에서 비디오로 이 영화를 보다가 문득 10여 년 전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백수 시절. 그 시간이 내게도 짧지는 않았습니다. 조승우의 대사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Who are you? 너는 누구냐고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묻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서서히 내가 누군지조차 잊어가게 될 수도 있죠.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조차 몰라서 혼란스러운 중에 처음 원서를 냈던 몇 군데 회사에서 퇴짜를 맞고 나자 가뜩이나 자신도 야심도 없던 내 사회생활의 출발은 마구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선배의 소개로 작은 출판사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완전히 백수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오후 서너 시쯤이면 대충 끝나는 아르바이트로 시간은 남고 수입은 빠듯하고 그래서 늘 남은 시간을 뭘 할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일은 많았죠.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표면적으로는 가난했던 나의 문화생활은 아무도 모르게 참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모르게 행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에게 말해줘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걸 나 모르고 있었어 너의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생활. 밥값을 아껴가며 영화를 보는 것이 가장 큰 호사였습니다. 극장에 갈 때마다 포스터며 팜플렛을 꼼꼼히 살펴서 그 다음 주에 볼 영화를 결정하는 과정. 그게 얼마나 두근거리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대 이상의 멋진 영화를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당시 제가 주로 즐겨 찾은 극장은 종로에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소규모의 객석으로 된 작은 영화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술 영화들을 자주 상영했죠. 이 영화를 본 것은 어느 후덥지근한 여름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백수의 특성상 사람들이 별로 없는 낮 시간대를 이용할 수 있었죠. 객석이 한 3분의 1쯤 들어찬 작은 극장 안에서 지중해 그 거짓말 같은 바다와 천국 같은 섬을 만났습니다. 극장을 나왔을 때 긴 여름에는 아직 지지 않고 있더군요. 어딘가로 떠나고 싶었지만 당시의 제게는 그런 생각조차 사치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뚜렷이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도피를, 일탈을 꿈꾸다니. 대신 후덥지근한 여름 공기 속을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걸어다녔습니다. 내 발은 마치 허공에 둥둥 떠있는 듯했습니다. 바다, 하얀 섬, 바다, 하얀 섬. 어두워질 때까지 정처 없이 종로로 걸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판사 한 귀퉁이 좁은 책상에서 깨알 같은 글자들의 교정을 보면서도 수시로 창밖을 보며 지중해 그 섬을 생각했습니다. 그 여름 살이 많이 빠졌고 가슴속은 자주 벅찼습니다. 장만. 자취생활 내내 비디오 없이 지내던 내게, 그래서 가끔 고향집에 가면 밀린 비디오를 실컷 보곤 하던 내게 선배가 물려준 새거나 다름없는 VTR은 너무나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흔했던 4헤드도 아닌 지극히 간단한 기능의 제품이었지만요. VTR을 처음 들여놓고 비디오 가게에 이름을 등록하고 어떤 영화부터 봐야 할지 몰라서 행복한 고민에 빠지던 날, 저는 아예 시리즈물을 마음잡고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비디오 데크에서 처음 재생된 테이프는 바로 트윈픽스 TV 시리즈였습니다. TV에서 방영될 때 제대로 못 보았던 터라 흥미진진하게 이를 데 없었죠. 테이프 모두 몇 개였는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만은, 암튼 그 이상하고도 묘한 분위기에 빨려들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한 개씩 빌렸다가 차차 두 개, 세 개씩을 하룻밤에 보기 시작했죠. 아시죠? 밤에 봐야 제맛인 거, 밤낮을 바꿔 살기, 백수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데이비드 린치라는 사람에게 매료된 것도, 카일 맥라클란이라는 배우를 좋아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시리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들은 일단 찾아보았고 극장판 트윈픽스도 물론 보았지만 비디오로 밤새 보던 그 시리즈물만큼의 재미와 충격은 물론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음날이 걱정돼서 그 좋아하던 무협 비디오 시리즈도 잘 못 보고 지내니 그 시절 하얗게 지새던 그 밤들이 그리울 뿐입니다. 제게는 아주 오래된 낡은 레인코트가 한 벌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옷이었죠. 색깔이 너무 눈에 확 띄는 연두빛이어서 자주 입지는 못했지만요. 뒤늦게 시작했던 짧은 직장 생활을 사정상 그만두고 다시 백수가 되었던 그 여름이 끝날 무렵, 무척 비가 많이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궂은 날씨였지만 괜히 갑갑한 마음에 빗속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좀 나아질까 하고 그 연두색 레인코트를 입고 말이죠. 비 오는 날이면 유난히 길거리를 쏘다니길 좋아했거든요. 때론 우산도 없이 차라리 독한 감기에 걸려서 그냥 며칠 알아 누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버스를 타고 차창에 흐르는 비를 구경하다가 아무 정류장에서나 내렸고 그곳은 마침 중경삼님을 상영하는 극장 앞이었습니다. 빨려들 듯이 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화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날씨와 내 기분에 그보다 더 어울릴 수는 없었죠. 영화 속 임청아의 그 금발 가발과 트렌치코트가 유난히 강한 인상으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의 늦은 여름, 초가을, 비가 뿌릴 때마다 저는 그 레인코트를 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가끔은 미친 척하고 길에서 산 싸구려 선글라스를 낀 적도 있습니다. 임청아의 바바리 코트는 아니었지만, 비록 금발 가발은 없었지만 엄마의 낡은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밤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묘한 기분 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잠시 잊어지더군요. 그 코트가 마치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망토라도 되는 것처럼요. 이제는 몸이 불어서 입을 수도 없게 된 정말 오래된 그 레인코트를 저는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times too. So have a little faith in what you do. Oh yeah. Can you get me? Yeah. I want you to understand. Yeah, yeah. Things in life. 어렵게 들어간 새 직장에 조금씩 익숙해지려고 할 무렵, 무슨 일 때문인지 그날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가게에서 술 한 병을 사고 비디오 가게에 들렀죠. 부글부글 폭발할 것 같은 머리를 하고 눈에 띄는 대로 골라잡은 것이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 그리고 장선우 감독의 화엄경 두 가지였습니다. 드라큘라 팬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영화는 정말 기대 이하였습니다. 제가 기독교도가 아니어서인지 드라큘라의 구원 혹은 승천 부분도 왠지 가슴에 와닿지 않았고, 인간의 숨겨진 본성을 도식적으로 그려내는 것도 뻔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날의 제 컨디션 때문이었을 겁니다. 혼자 마신 술에 적당히 취한 채 마치 백수 시절처럼 다음날 출근할 걱정도 잠시 잊고 새벽이 되어서야 다시 이 비디오 테이프 테크에 넣었습니다. 화엄경. 드라큘라를 보면서 더 어지러워진 머릿속이 차차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보다가 졸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머릿속은 점점 초롱해져 갔습니다. 분명히 기술적으로나 뭘로나 드라큘라에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점이 저를 그토록 사로잡았는지. 아마 화엄경 원전이 갖는 그 힘이 영화에서도 묻어났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할 뿐이죠. 밤잠 설치고 출근한 다음날 아침, 어느 날보다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정말로 때려치우고 싶었던 그 일을 계속했죠. 다시 한번 백수가 될 뻔한 위기를 넘긴 것은 영화 화엄경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실은 가끔 그립습니다. 주머니는 가벼웠지만, 영화를 보면 대신 배가 고팠지만, 그 시절에 본 영화들의 느낌은 가슴 속에 너무나 진한 흔적을 남기고 있으니까요. 그 시절만큼 저를 흥분시키는 영화가 없는 것은 아마 영화들의 잘못은 아니겠죠. 버리시오 버리시오. 네, 오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서울시 관악구 봉천팔동의 정재숙 씨의 아름다운 백수 시절 그 속에 끼어있던 영화들의 장면들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음악 소개해드릴게요. 정재숙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첫 번째 영화 Who Are You 중에서 조승우가 직접 부른 끝이란 곡 들어봤고요. 또 영화 지중해 중에서 Mediterranean 이 지중해라는 뜻이겠죠? 아, 이 이탈리아로 정확히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지중해 중에서 이 영화 음악 들어봤고요. 트윈픽스 중에서 안젤로 바달라멘티 영화 음악 트윈픽스 테마 들어봤습니다. 또 중경삼님 중에서 영화 속에 주크박스에 동전을 넣고 끊임없이 들었던 그 곡 데니스 브라운의 Things in Life. 끝으로 화엄경 중에서 권진원 씨가 부른 이나의 노래였습니다. 참 사람들은 말이에요. 참 지나간 시절에 대해서는 항상 필터를 끼우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재숙 씨도 지나고 났으니까 그 시절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제목이 내 일기장 속의 영화에 나의 아름다운 백수 시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가 정재숙 씨의 일기장을 훔쳐보면서도 훔쳐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많은 분들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괴롭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 시절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 돌이켜봤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시절이 좀 견딜만 할 겁니다. 정재숙 씨의 그 일기장 속에 그 백수 시절에 봤던 그 잊을 수 없는 영화들의 그 감상문들은 사뭇 저와 다르군요. 후아요와 지중해와 트윈픽스와 중경삼님과 화엄경 모두 아마 처한 상황에서 각자 본 감상이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자,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여러분의 사연들 많이 기다릴게요. 예전에 지병주 씨가 얼마 전 내 일기장 속의 영화라는 밤새도록 쓴 글을 지워버렸습니다. 괜히 그런 푸념도 사치인 듯 싶어서요 하셨는데요. 아, 그 여러분의 푸념이든 아니면 뭐 정말 사치로운 감상이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면 하나의 영화가 그 비전에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어서 참 좋거든요. 지병주 씨의 사연도 기다릴 테고요. 서울 강북구 미아오동의 배현규 씨 언젠가 이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사연 하나하나 소개할 때마다 나오는 플루트와 바이올린 소리 같은데 아무튼 상당히 듣기 좋네요. 무슨 곡인가요? 하고 물어보셨죠? 그 한국 영화 불어라 봄바람 중에서 고른 곡이에요. 그 메인 테마의 왈츠 버전이랍니다. 자, 배현규 씨의 일기도 한번 이 음악 사이사이에 섞어서 들어보면 어떨까요? 서울 종로구 신교동의 김태우 씨, 그리고 서울 양천구 목욕동의 임현성 씨 반갑습니다. 들려드린 음악 잘 들으셨어요? 영화 킬빌 중에서 호테이 토모야스의 Better Without Honor or Humanity 였습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한다고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이제 아르바이트 그만둬서 다시 애청자로 돌아올 듯합니다. 받아주세요 하신 서울 강서구 방화일동의 유미경씨. 아이고, 뭐 애청자 아니라 그냥 간만에 듣는 청취자라도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 당연히 받아들이죠. 유미경씨 반갑고요. 그 서울 강북구 번일동의 김현일씨,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의학도에게 밤에 음악 선물 주시면 더욱 정진해서 좋은 의사 되겠습니다 하셨죠? 저희 한양대 의대 학생들에게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하셨는데, 자, 아주 많은 저희 청취자들도 이전에 신청하신 곡이에요. 홍선주 씨, 김형준 씨, 김상민 씨, 그리고 김미영 씨가 최근에 신청하신 곡. 페드로 알마도바로 감독의 그녀에게 중에서 꾸꾸루꾸꾸 팔로마, 아주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요? 'Dicen que por las noches no más se le iba en puro llorar'. Dicen que no comía, nomás se le iba en puro tomar. Juran que el mismo cielo se estremecía al oír su llanto. Cómo sufría por ella, que hasta en su muerte la fue llamando. Sola con sus puertitas de par en par, juran que esa paloma no es otra cosa más que su alma, que todavía la espera a que regrese la desdichada. 경북 의성의 정원주 씨, 조용한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죠. 훌훌 털고 일어날 그런 힘을 얻고 싶다고 하셨는데 카에타노 벨로소의 음성에는 치유의 힘이 상처를 치유하는 혹은 안에 들어있는 그 무언가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으셨나요? 영화 그녀에게 중에서 꾹꾸룩꾹꾹 팔로마 들려드렸습니다. 서울 종로구 개동의 이준호 씨, 검색창에 이름 석자를 쳐보셨다고요.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더군요. 독립운동가, 시인, 작곡가, 선생님, 기자, 야구선수, 과학자, 심지어 얼짱까지 참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나랑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다고요. 참, 이진우 씨. 참, 민망해서 그래도 치셨군요. 저도 언젠가 제 친구가 야 검색창에 한번 이름 같은 거 쳐봐 얼마나 재미있는데 해서 한번 쳐봤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정은임이라는 이름이 그다지 이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서 어느 교수분이 계속 정은임이라고 계속 그분의 논문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이분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 비슷한 경험을 준호 씨가 하셨군요. 그러면서 그 별것 아닌 시간이었지만 준호 씨는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열심히 살아야겠다. 세상 각오를 되새겼다고요. 지금 태어난 이준호들 또 앞으로 살아나갈 또 다른 이준호들에게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렇죠. 저희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글 보고 또 이름을 보면서도 비슷한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늘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에게는 마치 친구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외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름들도 이렇게 비슷비슷한 이름이 있어서 문득 어떤 분의 사연을 기억을 하고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종종 비슷한 이름의 다른 청취자 이름을 제가 부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실수 여러분 좀 용서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름을 제대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많은 청취자들이 신청하신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윤선혜 씨, 문지혜 씨, 홍민아 씨, 최영국 씨, 박성진 씨, 김윤환 씨, 박헌주 씨, 그리고 신창수 씨 신청하신 곡이에요. 영화 글루미 선데이 중에서 같은 제목의 곡 글루미 선데이 영화 속의 주인공 에리카 마르자네가 직접 부릅니다. Traurige Sonntag, dein Abend ist nicht mehr weit. Mit schwarzen Schatten teile ich meine Einsamkeit. Schließ ich die Augen, dann seh ich sie hundertfach. Ich kann nicht schlafen und sie werden nie mehr wach. Spiel für mich. Ich sehe Gestalten, sie nimmt Zigarettenrauch. Lass mich nicht hier, sag den Engeln, ich komme auch. Traurigen Sonntag. Einsame Sonntage hab ich zu viel verbracht. Heute mach ich mich auf den Weg in die lange Nacht. Bald brennen Kerzen und Rauch macht die Augen voll. Wein doch nicht, Freunde, denn endlich fühl ich mich leid. Der letzte Atemzug bringt mich für immer heim. Im Land der Schatten, da werd ich geborgen sein. Traurige Sonntag. Ja, 지금 듣고 계신 곡은요, 오늘 마지막 곡. 바로 서울서초구 반포일동의 김지연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Holding out for a hero. 모니 타일러의 음성으로 듣고 계시는데 영화 풋루즈에 삽입된 곡이죠. 자, 이 곡과 함께 FM 영화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